없지 다 포기해 매직 사라져 네 나 힘아 덕이 여기 슝 달려가 요새 선이 보이네 Underdog, I get the bag, one of them. I get the bands, millions. From the weekend and dealing it. Single the deed, the billing it. Hustle and hang some meeting it. Hustle. 엄마와 아빠 건강하지 않던가 어미들까지 잘 사지 기도해 It's best to squad 래퍼들이 상대편이 아니지 I bring the blank 회의 테이블 반대편에 CJ가 join me I keep it a check If you're the hustle I'm breaking your neck 평화도 좋지만 한계가 있지 뭐 I'm from Seattle If you wanna battle let's take your respect Let's make a bet If it goes up then I'm taking a step 밑에를 썰어 난 모든 걸 채워 Cause I like it well then EMC든 먹어 Yeah call me a chef Call me a chef Oh no no no no no call me the best Oh no no no no no call me obsessed I've been a blow up so call up the fence 너희들 음악 I call it a mess 여기는 내 집 boy you just a guest 역사를 만들어 call up the press 역사를 만들어 call up the press Shoot on my text like pew Yeah 나 어디에 너의 지하에 없지 다 포기해 Magic 사라져 네 나 힘아 덕이 여기 슝 날아가 요새 선이 보이네 Finish line 물이 흘러먹거리에 구애의 물부족 시대 난 새로운 in your brand new species 넘치는 지식 받는 냉기신 돈더미 지지 멀리가 질려서 자는 지샤 Motherfucker 나는 update iOS 난 update 여기서 포탄이 더 터지면 몸이 터질 수도 있어 이제 Motherfucker 나는 update 변한 부자라고 멋지 내가 꾸는 꿈은 무한대 피니시라는 지구에 밖에 있지 나 어디에 너의 시야에 없지 다 포기해 Magic 사라져 네 나 힘아 여기 슝 날아가 요새 선이 보이네